이두 편의 시는 다윗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부른 찬송일 것이라고 스펄전은 추측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불행, 영혼의 불안, 두려움, 긴장감, 낭망 등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침체는 종종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 영혼이 처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도 누릴 수 없고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2편과 43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 다 동일한 후렴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연결된 하나의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먼저 42편 1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은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수사슴이 피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서,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강을 찾는 것처럼, 핍박받아 지친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갈증과 갈망은 결코 채워지기 전까지는 잊혀지거나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갈망이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기억하고 사모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하는 말입니다. 다윗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고 묻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그는 전에 경건한 친구들,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던 날을 기억한다고 4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는 실로 낙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설교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자신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며 결국에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42편 6절에서 11절은 이두 편의 시 가운데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두 번째 부분이라 할수 있는데, 한 성도의 고통과 번민, 그리고 영적 침체가 한 번의 기도, 한 순간의 찬송으로 없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어떤 기가 막힌 방법, 비결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낙심의 상황을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 가졌던 아름다운 은혜의 체험들을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사사는 그런 은혜 체험의 장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환란을 그는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악인의 손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나를 좌우하는 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에서 다윗은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8절에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9절에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인해서 부르짖습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죠. 결국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설교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연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이에요. 세 번째는 43편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헛되고 거짓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는 나아갑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사 자기를 주의 성산과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3절에 구합니다. 그가 돌아가길 원하는 곳은 자기의 편안한 궁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이는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참된 성도의 탄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할 줄 알았던 다윗,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우리를 꾸짖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리고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깊은 은혜의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궁궐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기쁨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다윗이 원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영혼이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속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확신에 이르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요동치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